반짝 짧게 빛났었던 행복 속에 취해 저 기억의 빛에 잠깐 눈이 멀었나 봐. 닿을 수 없는 그곳에 너는 이미 가 있어. 남방귀처럼 잠깐 빛났다. 잠시 세상을 밝혔다. 온 세상을 마치 내 것처럼 나에게 보여주고 떠났다. 천둥처럼 늦었다. 나는 이제야 널 찾는다. 보보보보보 뒤늦게 소리내 널 부른다. 나는 이제야 알아. 이제야 너를 알아. Thunder, thunder, thunder. 너를 잡고 싶어. 너무 멀리 가버렸나봐. 시간이 갈수록 너와 나 멀어져. Oh, yeah. 이미 넌 저 멀리 있어. 또 누군가의 빛이 되어 있겠지. 선풍기처럼 아주 빨랐다. 우린 너무나 달랐다. 우리 사이 시간의 차이가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 됐다. 천둥처럼 늦었다. 나는 이제야 후회한다. 보보보보보 뒤늦게 소리내 널 부른다. 나는 이제야 알아. 이제야 너를 알아. Thunder, thunder, thunder. 너를 잡고 싶어. 점점 더 멀어져. 시간의 벽을 넘어 너를 찾아간다. 지금은 달라도 시작은 같았다. 아직 돌아갈 수 있다고 믿어. 지금 하나 둘 줄을 세며 우리 거리를 잰다. 나는 이제야 알아. 이제야 너를 알아. 이제야 너를 잡고 싶어.